15일부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과 19일부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베이루 전국 어린이 건강협회 근로자 통일노조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베이루 광범한 전선 국제부장 하비에르 그라딘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간섭 책동을 규탄해서 최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